예, 안녕하세요. 저희 멜번에 산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아니죠. 에피소드 1인데 에피소드 1의 두 번째 2부 순서고요. 저희가 이 순서의 이름을 딥다이브라고 정했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 찾아서 저희 패널 중에 한 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바닥까지 파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희가 이번 첫 번째 딥다이브 주제는 저희 패널 중에 클로이께서 진행을 하실 건데, 요즘 뭐 저희 한국도 그렇고 한국이 특히 한국이 정치 과잉의 시대죠. 요즘 뭐 이제 대선이 눈앞에 바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뭐 연일 계속되는 대선 토론이니 뭐 SNS를 열어봐도 뭐 전부 다 정치 얘기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룰 부분은 이제 호주의 정치 부분 중에서 일부를 좀 다룰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 호주 정당 하시면은 아시는 게뭐 노동당 아니면은 자유민주연립이라는 그두 군데 양대 정당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뭐 유명하게 녹색당 정도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는 뭐또뭐 당이 여러 개가 많은데 사실 잘 모르죠. 그리고 저희가 오늘 다룰 그 주제는 이 호주의 정당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당과 그리고 하나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당두 개를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최근에 그 저희 일부에서도 토론했던 주제에 따라서 그뭐 이민 문제라든지 뭐 영주권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상당히 내고 있는 원네이션이라는 오른쪽 끝에 있는 정당 하나 하고요. 그리고 왼쪽 끝에서 있는 이름부터 아주 색다른 이름부터 섹시한 섹스 파티, 오스트레일리안 섹스 파티 두 정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뭐 좋은 정보가 돼서 이 방송을 듣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 클로이 씨, 준비해 주신 클로이 씨 고생 많으셨고 한번 시작을 해 주시죠. 네, 클로이입니다. 저는 어쩌면 유학생으로서 가장 많이 정책에 영향을 받았을 법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어서 방금 손 PD님 말씀하셨죠? 원 네이션 당은 누구나 알 만한 당이다. 솔직히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딥다이브 깊게 파헤쳐 보자고 하는데 저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이두 정당 파헤쳐 봤고요. 원 네이션 당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당 배경하고 슬로건 및 연방 주의회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원 네이션, 호주의 구구 정당이죠. 반이민, 반이슬람 정책, 그리고 자국민 보호 정책을 슬로건으로 1997년에 폴린 행슨에 의해 창당됩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아시아 이민자가 급증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아시아 이민자 급증에 불안감을 느낀 그 퀸즐랜드죠. 그쪽 농촌 백인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황화론으로 1998년 퀸즐랜드 주의회 선거에서 주 하원 의원 11명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거의 뭐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격이죠. 그래서 이때 계속해서 뭐잘될 것만 같았던 원 네이션 당이 2003년이죠. 정당법 위반하고 선거자금 불법 취득 혐의로 당수죠. 폴린 앤슨이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합니다. 이때부터 급격하게 당세가 하락했고, 그래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연방 주의회 선거에서 단두 명의 의원만 당선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그 수감했다고 하면 그러면 깜빵 갔다는 얘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말인 거죠? 1997년에 원 네이션 정당을 등록할 당시에 정당법을 위반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하고 또 추가적으로 폴린 앤슨이 선거자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50만 불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2003년에 3년형을 선고받죠. 그런데 이게 바로 뒤집힙니다. 11주 후에 판결이 뒤집히고 출소하게 되는데 이미 네. 민심을 잃었죠. 그래서 원 네이션 지지율이 급격하게 계속해서 하락하고요. 이게 웃긴 게저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2003년 이거 깜빵 간거 있죠? 이게 폴린 앤슨이 정치적인 이유로 불법적인 이유로 깜빵을 간첫 의원이라고. 호주 정치사상? 네. 네. 아. 특이한 사람이네. 그죠? 저희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뭐 끝없이 추락할 줄 알았던 원네이션당이 작년이죠, 2016년 다시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연방선거에서 18년 만에 상원 의원 4명을 배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반이민, 반세계화 바람을 타고 꾸준히 상승하는데요. 지난 3월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권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지율이 무려 10%나 됩니다. 이거는 전 호주 뭐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고요. 퀸즐랜드 자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18%에서 20% 정도니까 엄청난 지지율이죠. 지금도 사실 최근에 그 457 비자라든지 그 시민권 그 얘기 나오면서 지지율 더 올랐어요. 예, 여기저기 보면은 폴리넨슨이 숟가락 안 얹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요새. 요즘 완전히 네. 완전 핫한 거야. 핫한 아이템이죠. 아, 핫한 아이템. 네. 어쨌든 이 지지율 10%는요, 지난 7월 총선 때 1.3%보다 8배나 지지율이 급등한 건데요. 주요 당을 제외하고 제3당인 녹색당과 같은 지지율이라고 합니다. 제3당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체크 한번 해보고 넘어갈까요? 지금 원네이션 당, 말했듯이 극우 정당이죠. 반이민, 반이슬람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당이 왜 이렇게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갈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일단 흐름에 그다지 맞지 않는 것 같기는 하면서도 또 흐름에 맞는 추세이기도 하네요. 한번 왜 이 폴리네슨이 갑자기 다시 부활했는지 살펴볼까요? 뭐 제 생각엔 아무래도 이제 호주 내의 뭐 제조업의 붕괴. 난 저희가 일부에서도 잠깐 테드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자동차 호주 자동차 산업이 전부 다 이제 문을 닫았죠. 뭐 그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업률은 올라갈 거고 이 정도 이제 사건이 이렇게 싹 만들어지니까 요즘 이제 일부에서 얘기했던 그런 주제들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이제 인종 차별의 문제라든지 뭐 이제 그동안 악명 높았던 이제 백일 우월주의 사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그런 거에 시류를 맞춰서 이 원네이션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엔. 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미국 당선됐을 때 가장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폴리넨슨 축배를 들었다고 하죠. 둘이 친한가? 어쨌든 둘이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트럼프가 미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건 모르는 일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 부인 이름이 뭐지? 멜라니. 아, 딸인가 유명한. 이방카. 아, 이방카. 근데 솔직히 그 친구 좀 예쁘던데. 이런 얘기만 안 되나? 아니 왜 이쁜 걸 이쁜다고 하는데 왜 뭐 문제 있어요? 저도 틀린 말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됐지. 자, 계속 가시죠. 어쨌든 뭐 말씀하셨듯이 호주 내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뭐 제조업이 다 붕괴했죠. 자동차 산업들 다 문 닫고 나갔고요. 그럼으로써 실업률도 증가했고 여기에 또 세계적인 흐름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됐고요. 이것을 계기로 반이민 반세계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여기에 폴리넨슨도 숟가락 얹고 비상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그냥 아주 네. 그냥 짝짝짝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죠. 요즘 시대를 잘 타고 난 것 같아요. 지금 잘 타고 있는 거지 뭐 지금. 그렇게 해서 10%까지 지지율이 급상승한 거군요. 아무데나 다 숟가락 얹죠. 보면 뭐 이 뭐 그 저기 이민 뭐 이런 정책들 나오니까 이제 드디어 내 것 따라 한다 이런 소리하고 아주 요즘 완전히 그냥 몸값이 올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밥도둑인데요. 이 아줌마 장난 아니에요. 네, 그럼 원네이션의 정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일단 이미그레이션 정책을 살펴보면 원네이션 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제로 넷 이미그레이션 폴리시입니다. 정확히 파헤쳐보면 제로 넷이라는 게 빠져나간 인력만큼, 빠져나간 그 자리만큼만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자라는 건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뭐 자본이 뭐 줄어든다, 전략할 수 있다 이 종. 그러니까 이게 제로넷이라는 게 이민자들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들어왔다가 그 이민자가 그건 일하다가... 아닌 것 같아요. 자국 내에서 자국민이 빠져나간 아~ 그 자리만큼 외부에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그 자리를 채우자 그랬을 경우에 더 이상 국가가 부담하는 시스템의 뭐 부하 때문에 부담하는 경제적인 어떤 그러면 그냥 인구를 지금 상태로 유지하자는 거 아니야? 자연적으로 네. 자연적으로 넣는 거 빼놓고는 네. 자연적으로 애를 낳아서 넣는 거 빼놓고는 그럼 예를 들어 우리나라처럼 그냥 한 가정당 한 명씩만 낳기 시작하면 호주 인구 또 주는 거네 이 상태로 가면 그렇잖아 이거 뭐 제로넷으로 만들자는 거는 그죠? 그 말이네. 네 그리고 유명하죠 반무슬림으로 그래서 스타포드 무슬림 이미그레이션 정책을 펴니다 반무슬림 성향의 뭐 폴리넨슨이 보여주는 강한 성향 중에 하나죠 하여튼 이슬람 되게 싫어해요 네 다음 정책으로 할랄 서티피케이션 앤 이슬람 정책이 있는데요 할랄 서티피케이션을 살펴보면 식품 또는 기타 상품에 할랄 서티피케이션 택스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건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테러리즘에 펀딩하는 거 IS에 펀딩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다 그래서 할랄 서티피케이션 택스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 아줌마 입장에서는 이슬람 이코르 테러리스트야 간단해. 뭐 네. 복잡하지 않아. 심플해. 근데 이게 그 할랄 서티피케이션이 이게 뭐예요? 이거 다 아세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이슬람 율법에서 보통 허용하는 음식의 인증을 하는 건데요. 그 과정은 되게 엄격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호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인 할랄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런 할랄 인증 기관들을 통해서 유료로 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료 인증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돈을 내고 그걸 인증한 거를 하지 말자는 건가? 위에서 폴리넨스는? 그게 그 인증 기관에 돈이 들어가면은 그게 테러리즘 아니요. 할랄 서티피케이션 그 식품 있죠. 식품에 부과되는 택스를 부과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택스 택스는 자체가 호주한테 오는 거잖아. 아니요. 호주에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슬람 문화에 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모스크라든지 아니 그 택스는 호주 정부에서 택스를 낸 건데 왜 그게 그 할랄 인증 기관에 그 할랄 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증 기관에 가는 돈이라는 거죠. 그 말인 것 같은데. 네.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이 금액 자체가 되게 엄청난 수입이 되는 사업이죠. 왜냐하면은 이 호주에서는 보통 소고기와 양고기의 생산량이 무척 많아요. 그리고선 그런 도축 업체에 이슬람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할랄 제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16억 소비자로 보통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세금이 원네이션에서 주장하기로는 테러 조직에 유입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슬람권에서는 증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법적으로도 그 주장 자체가 반이슬람적 그냥 정책의 하나의 그냥 의견일 뿐이지 실제로 밝혀진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 할랄 식품에 대한 불편함은 소비자들한테도 많은 관심이 되긴 한다고 하네요. 그 도살 방식 자체가 워낙 잔인하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호주나 보통 영국에서는 불법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도축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도축 전에 기도를 한 후에요. 살아있을 때 목을 잘라서 거꾸로 매달아서 이제 피를 빼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호주 사람들 많이 아침으로 먹고 있는데 그 위트빅스라는 그 브렉퍼스트 시리얼이요. 네. 보통 그 박스에서 혹시 할랄 인증 마크 보셨나요? 근데 이 시리얼 만드는데 무슨 이건 고기를 잡는 것도 아닌데. 이게 그만큼 할랄 인증 마크가 있는 식품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 포장에 그게 표시가 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모르고 구입할 수 있는 모르고 구입을 함으로써 이 원네이션의 주장에 따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다라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할랄 식품이 일단 그 농블랙님이 말씀하셨죠.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동물의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도살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쪽 다리를 매달아서 피를 쫙 빼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레퓨지 난민 이란에서 네. 건너온 난민분하고 같이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항상 저한테 얘기하기를 할랄 푸드를 먹어라. 쇠고기는 할랄 그 마크가 있는 걸 먹어라. 왜냐하면 피가 쫙 빠졌기 때문에 진짜 맛있다라고 하는데 그땐 제가 그 어떻게 죽이고 이런 거를 몰랐었거든요. 좀 잔인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셨죠.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먹고 있고 그 모르는 사이에 먹기 때문에 그 세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람권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뭐 이슬람권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저도 괜찮은 거 뭐 그것까지는 뭐 반대하고 어떤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 소비자한테 뭐죠? 알 권리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크를 정확하게 모든 할랄 식품에는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최소한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할랄 푸드가 어떤 푸드인지.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준다든지. 왜냐하면 저희 학교 카페테리아에도 보면 심지어 샌드위치에도 할랄 푸드 마크가 붙어있는 게 있어요. 근데 너무 작게 붙어있어서 솔직히 이게 할랄 푸드인지 아닌지 모르고 사 먹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정책 넘어갑니다. 세임섹스 메리지인데요. 당연히 반대하겠죠. 게이 또는 레즈비언, 즉 세임섹스 메리지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종교나 문화적 간섭을 이유로 아동 결혼, 일부 다처제까지 전부 다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때문인데요. 즉 이런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세임섹스 메리지를 찬성하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확 열려서 그 다른 모든 그런 정책들 있죠. 정책이 아니라 결혼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아동 결혼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금지해야 되는 거죠. 일부 다처제 아무리 사회적인 가치라든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세임섹스 메리지가 이런 거를 뭐 트리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계기로 이게 열리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다른 뭐 불법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결혼 제도까지 전부 다 허용해야 될 순간이 온다. 이게 또 그 폴린 헨슨이 숟가락 얹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시민권 그 강화하는 조치 중에 하나가 그 애 시민권 이제 영주권이 된 이후에 3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데 그걸 자기가 이 소사이어티 이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내가 학교에 애를 보낸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 어떤 문화에서는 애들을 학교에 안 보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애를 학교에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자기의 부인이 됐건 혹은 자기의 남편이 됐건 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에서는 그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가면 이렇게 맞고 막 때리고 이러는 게 그거 먼저 죽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 살인 명예살인?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내가 못 봤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기들 그 왜 그 할례 특히 여자아이들의 할례 그거를 그 영어로 쓰는 표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런 거에 할례 대한 할례 맞는데요. 그러니까 여자 할례 네. 특히 남자애도 남자애지만 여자애들의 할례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전에 제가 그 봤던 그 TV 프로그램에서 이게 토론하는데 그 여자애들 이렇게 9살, 8살 이때 그 할례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딱 붙잡고 이제 그냥 어떤 노인네가 들어와가지고 할머니가 그냥 칼로 쭉쭉쭉 하고 거기다가 소똥 있잖아. 소똥을 이렇게 딱 박아놓는 거야. 웃을 일이 아닌데 네. 그런 거를 자기가 직접 봤다는 거야. 아프리카 가서. 그러니까 여성은 성적 쾌락을 느끼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이유로 그것 때문에 하는 행위죠. 거죠.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뭐 위생적이라는 거라도 어느 정도 그게 있을 텐데 그리고 뭐 이슬람의 과거에 그런 뭐 그런 것도 이슬람이 아니라 과거에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 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이 여자애들의 이런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 조기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성착취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하지 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안 밸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거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떻게 확대 해석한다고 그렇죠.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원네이션이 기가 막히게 편승한 거야. 이런 부분은. 예. 그냥 하나만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희 한국에서도 요새 대선 토론에 많이 나오죠. 심지어 저희는 뭐 same-sex marriage를 찬성하냐 반대하느냐도 아니에요.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죠. 근데 여기 뭐 우리 아마 우리 패널들은 그 동성애에 관한 생각이 뭐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특별히 찬성하고 반대할 논의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다음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스 에피데믹인데요. 드러그죠. 법을 강화시키자. 그래서 드러그 딜러나 제조업자들은 종신형을 구형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자는 건데 뭐 쓰리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아웃시키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스 유저로 세 번 붙잡힐 경우에는 약물 중독이 치료될 때까지 재활치료센터에서 감금 생활 시키자라는 걸로 뭐 드러그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나는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 저도 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다음에 457 비자하고도 이번 폐지된 457 비자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정책이죠. 오지잡스라는 정책이 있어요. 호주 일자리는 호주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자는 건데요. 이 때문에 457 비자가 폐지됐을 때 폴리넨슨이 바로 숟가락 얹었죠. 우리 정책 때문에 우리가 펼친 정책 때문에 네, 말콤 턴불이 그걸 받아들인 거다라고. 네, 그 다음에 펜션 정책도 있어요. 펜션 정책을 살펴보면 2주에 싱글인 사람에 한해서는 100불 그리고 커플에 대해서는 150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라는 정책인데요. 뭐 이런 정책은 언제든지 환영이죠. 근데 이것도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 박근혜가 대통령 될 때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준다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노인들이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그러한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뭐 당근 뭐 그렇죠. 이런 선심성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표밭이니까. 네, 그 다음에 세금 정책을 살펴볼까요? GST 인상을 반대하죠. 이것도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소비 감소 및 중소기업 몰락을 초래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도 저는 지지합니다. 그 사실 사업하다 보면은 이 GST 때문에 고민되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호주의 그러한 주류권인 그러한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의 표를 붙잡고 싶어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계속 이어갈게요. 외국인 토지 및 자산 소유 금지인데요. 이유는 대부분의 외국인 토지 소유가 불법적 투기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뭐 알다시피 중국인들 얘기겠죠. 이는 호주 내 농업산업 보호를 위해서도 단속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는 저도 찬성하고요. 어느 정도는 뭐 반대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외국인들 이거 불법적 투기 목적 때문에 부동산이 정말 크레이지하죠. 요새.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내 집 장만의 꿈은 버린 지 오래입니다. 왜 그래도 그 스매시드 아보카도를 한 열 번만 안 먹으면 집을 살 수 있다던데. 근데 저는 아무래도 먹는 게 좋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 꼭 외국 꼭 투기 자본만의 영향이라고는 저는 생각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는 아닌 것 같고 실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게 사실이고 꼭 투기 자본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이제 DB 파보면은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네거티브 기어링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의 문제들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일단 그냥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 땅 사는 게 싫은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제주도에 지금 중국인들이 와서 막 땅 사고 그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솔직히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 그리고 뭐 무슨 막 그런 거에 대한 중국인의 혐오도 많고 내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제가 아까 정책 살펴보다가 할랄 서티피케이션에서 굉장히 좀 재밌고 흥분해서 이슬람 정책을 빼먹고 갔네요. 이슬람 정책 간단히 살펴볼까요? 다시 돌아가서. 네. 보면은 Stop further intake of Muslim refugee예요. 더 이상의 무슬림 난민은 받아들이지 말자. 특별히 딱 지정을 하죠. 인종차별 대놓고 하는 정당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카죠. 그리고 히잡. 이거를 착용을 금지하자라는 건데요. 히잡 같은 경우 뭐 이런 거는 이미 프랑스 같은 데서는 공중 장소에서 불법이죠. 네, 착용하는 부르카. 게. 네. 제가 뭐 이게 특정 이슬람에 대한 정책 반대가 아니라면 저는 찬성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이거를 여성 인권의 입장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히잡을 착용하는 경우 솔직히 여성은 자기 남편 아니면 가족 외에는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솔직히 뒤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강력한 경우에는 좀 강한 경우에는 정말 룸만 내놓고 전부 다 가리고 그게 부카나 그게 부르카일 부카. 거예요. 내 눈만 딱 내놓고 히잡은, 완전 검정색으로 히잡은 좀 패셔너블 하잖아요. 히잡은 이게 그래서 네 그래서 보면 뭐 이거 호주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 처음에 프랑스에서 히잡을 착용 금지했을 때 그 유명한 보그 잡지죠. 거기서 정말 프랑스 뭐 패션 뭐죠 그런 모델이 네. 뭐죠? 히잡을 말고요. 그 사람들이 쓰는 거는 스카프. 스카프를 착용하고 있는 건 굉장히 패셔너블한 걸로 보여지고 히잡을 무슬림이 히잡을 착용하고 있는 거는 금지해야 되는 거고 이래서 뭐 말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모스크라든지 이슬람 학교를 더 이상 짓는 거를 허용하지 말자. 법적으로 금지하자. 그러니까 라는 정말 이슬람 싫어해. 근데 이게 진짜 교묘하게 어떤 이슬람의 근본적인 근본주의적인 태도로 이제 빚어지는 문제들 있잖아요. 뭐 부르카 착용,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 할례를 하고 이런 것들과 그냥 무슬림 전체에 대한 그런 매도가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학교 이런 거는 당연히 보이콧하면 안 되고 그렇지만 또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네, 이런 거는 당연히 막으면 안 되고 그렇지만 또 한편 그 여성 할례 같은 경우는 아 누가 들어도 참 거북스럽고 안타깝고 그렇잖아. 이런 거를 너무 교묘하게 잘 섞어서 이슬람은 다 그런 것처럼 이슬람이란 단어만 들어가면 다 나쁜 것처럼 그렇게 잘 포장한 것 같아요. 아주 포장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쪽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런 포장을 이제 그 포장 뒤에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대다수의 호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네. 끌리는 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 내 생각에는 대다수의 호주 사람들이 또 이 이슬람에 대해서 뭐 그렇게 꼭 혐오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꼭 뭐 대신 그냥 그 폴린 헨슨이 이슬람을 그냥 극도로 싫어하는 거지. 완전히 혐오지 혐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잘 몰아가는 소몰이하는 느낌. 이게 대다수가 그런 이슬람을 뭐 반 이슬람화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 영향력은 사실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소수이더라도 그 잠재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뭐 반 이민 정책이든 뭐 반 이슬람화든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심리들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게 노출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나왔을 때는 사실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이슬람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 뭐가 됐든 막 그런 데서는 막 여자를 무시하고 막 여자를 때려도 되고 뭐 여자의 그 남녀가 평등하지 않다라는 걸 막 강조하잖아. 근데 지금 호주의 주류는 사실 이제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 나라. 기독교의 교리만 봐서도 뭐 그렇게 기독교의 교리가 남녀 평등하고 이런 거는 사실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여기는 자기네들은 남녀 평등한 게 오스트레일리안 밸류고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그 이슬람에 이런 데서도 일부 다처제를 하지만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고 그 안에서의 그런 평등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다고들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은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우리하고 조금 다르면 다 싫은 거야. 특히 이슬람은. 그러니까 난 이건 정말 좀 그러니까 폴리네스한테 좀 이슬람 좀 공부를 좀 시켜야 돼. 네, 이 정도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는 마치고요. 그럼 우리가 안 알아볼 수가 없죠. 폴리넨슨 누구일까요? 막말이 돼가죠. 폴린 헨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갑자기 궁금해서 근데 이 폴린 헨슨 같은 정치인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죠? 저는 홍준표요. 요즘 홍준표? 네. 홍준표. 정말 기세가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좀 경우에 막 가는 기세가 지지율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슬금 17%까지 올라왔죠. 누가 17%야? 홍준표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네. 막말을 해도 표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선 이제 유세를 다니잖아요. 근데 나한테 표 안 줄 곳은 가지 않겠다. 아이, 쌈박해.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홍준표하고 비슷한 면이 있나? 홍준표가 근데 그렇게 혐오까지 있는 사람인가? 일종의 선택과 집중에 강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홍준표 여성 혐오 강하죠. 여성 혐오? 아, 네, 그 설거지는 여성의 네, 설거지는 여성의 무슨 직업이라 그랬죠? 무슨 직업? 하늘이 내리는 아, 아 진짜 이거 설거지 나, 정말 싫어하는데 난 설거지 진짜 많이 하는데 손에 주부습진이 마를 날이 없어요. 네, 폴리네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자죠. 특히 이슬람 극혐주의고요. 지난해 7월 총선에서 연방 상원으로 당선된 직후 바로 얘기했죠. 무슬림은 되돌아가라라고. 그리고 또 지난 3월이었나요? 런던 테러 사건 있었을 때 바로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이슬람을 질병으로 표현하고 호주사회는 이 질병에 대해서 즉 이슬람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백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때 그게 완전 이슈가 됐었어요. Pray for ban, 아마 Islam ban 이렇게 해서 저도 그것 때문에 아 이런 미친 사람이 호주에도 있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말콤 턴블도 혐오주의를 선동하는 것은 국가가 지켜온 상호 존중의 가치를 악화시키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네, 맞는 말이죠. 자, 그럼 폴리넨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진짜 폴리넨슨 좀 쎄 보이죠? 센 여자, 센 언니? 네, 뭐 외모 갖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되게 세게 생겼어. 그러니까 되게 막 무섭게 생겼어. 생긴 것부터가 대부분 다 얼굴 아시죠? 폴리넨슨 빨간 머리 때 기억나요. 아, 딱 보면 좀 무섭게 생겼어 정말. 네, 제가 이 폴리넨슨의 자서전까지 뒤졌습니다. 네, 1954년생이고요 브리즈벤 태생입니다. 부모님 모두 뭐죠? 이분이 마지막에 폴리넨슨이 피시앤칩스 했었죠. 부모님이 피시앤칩스를 하셨었어요. 네, 그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5세 학교 중퇴하고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바로 아이를 낳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이혼을 하고 그때부터 약간 힘든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두 자녀를 데리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결혼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배우자와 배관 지붕 수리 사업을 합니다. 약간 좀 뭐죠? 피나? 뭐가 피죠? 삶이 피나 했는데 살림이 좀 피나 네, 살림이 좀 피나 했는데 또다시 이혼을 하면서 힘든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혼 후에 1980년대 후반에 피시앤칩스를 오픈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까지 계속해서 피시앤칩스를 운영하고요. 정치에 입문한 거는 1994년이에요.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1995년에 자유당에 들어가고요. 자유당? 무슨 자유당? 네. 지금 자유당? 여기? 네. 근데 어쨌든 본인의 그 가치관하고 맞지 않다는 이유로 네, 오래 이 정당에 머물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그럼 여기서 그 폴리넨슨의 피시앤칩스 가게 유명하죠? 이 피시앤칩스 가게를 뭐 폴리넨슨이 운영해서 유명하기도 한 것 같은데 이 가게 운명도 좀 유명한 것 같아요. 보면 베트남 이민자가 이 가게를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할 때 뭐 아시안이죠. 폴리넨슨이 정말 극혐했던 그리고 또 망명 신청자예요. 이 베트남 이민자가 이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을 했고 또 이렇게 뭐 운영을 잘 하고 있나 싶었는데 작년에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이 열립니다. 이 가게를 두고 그래서 하도 폴리네슨이 뭐 이슬람 반대 정책을 펼치니까 무슬림들이 뿔이 난 거죠. 뿔나서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열어요. 이 피시앤칩스, 호주 사람들이 정말 애정하는 피시앤칩스죠. 그리고 그런데 이 피시앤칩스, 그것도 누구죠? 폴리네슨이 운영했었던 그 가게를 할랄푸드를 패킹하는 가게 또는 케밥 가게로 만들겠다라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펀딩을 합니다. 폴리네슨이 완전 극혐하는 할랄푸드죠. 안타깝게 성공은 못했죠. 네. 성공했으면 좀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한데 은근 성공하길 바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늘 뜻대로 안 되죠. 네, 그리고 폴리네슨 하면 누드 스캔들도 꽤나 유명해요. 구글에서 폴리네슨을 치면 자연스럽게 누드 스캔들도 따라오는데요. 2009년에 폴리네슨의 누드 사진이 뉴스에 기사화됩니다. 폴리네슨이 19살 때로 추정되는 1970년대의 사진이었는데요. 한 두세 장의 누드 사진이 뿌려지는데 그때 당시 사진 작가였고 또 폴리네슨의 남자친구였던 제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분이 누드 사진을 신문사에 보내고 이게 뭐 검증 없이 뿌려지죠. 아, 이거는 너무 전형적인 옐로우 저널리즘의 사례 아닌가요? 이게 아무리 폴리네슨 듣기에 너무 기분 나쁘고 별로 나쁜 사람 같다는 인상이 자꾸 들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언론에 먹잇감이 됐다고 하니까 여자로서 동정심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그 남자친구나 이런 언론사는 어떻게 뭐 처벌을 받거나 했나요? 처벌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결론은 폴리네슨이 아닌 걸로 결론이 났어요. 네, 오목조목 따졌더라고요. 눈 간격, 코 길이 뭐 이렇게. 그래서 신문사에서 네. 폴리네슨에게 사과했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여기서 한번 저희가 다음번 또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폴리네슨 정말 대놓고 막말을 하죠. 막말도 수위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해요. 인권도 없고 뭐 인종 레이시즘 도 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뭐 레이시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처벌을 받을 법한 수위인데도 안 하는 어떤 처벌도 없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 꼭 정치인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지 뭐. 이게 무슨 모든 인간의 표현의 자유라고 설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거까진 내가 뭐 근데 뭐 별의별 다 얘기 다 하잖아.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이상한 그림도 다 올라오고 막.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의외로 레이시즘 이런 거에 비해서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미국과는 달리 호주에서는 전 좀 그게 이해가 안 되긴 한데 표현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면에서 제가 살펴보면 일단 어떤 소수를 겨냥하잖아요. 항상 다수라기보다는 또 무슬림 또 무슬림의 대부분 극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무슬림들이 반박을 크게 못하는 그걸 이용해서 네. 어떤 네. 어떤 집단적으로 뭐 소송을 걸거나 그런 이슈화를 시키거나 그런 운동을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목소리를 내도 워낙 작은 거죠. 목소리를 내도 좀 뭐랄까 불안해서 목소리를 안 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사회적 비난을 받을까 이런 불안인가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 자체에서 좀 안정성, 뭐 이민 정책이라든가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한 안정성도 분명히 있을 테고 또 워낙 사람들 심리적으로 그 반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 생각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지금에야 얘가 이제 폴리네슨이 많이 떴지만 사실은 뭐 그 전에 얘가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우리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한다는 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아, 저 그 말도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궁금해서 물어봤었거든요 호주 친구한테. 그랬더니 괜히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 친구가 더 신나서 그러니까. 떠들 수 있는 장 판을 만들어 주는 거다. 그래서 그냥 너 지져라. 뭐. 아 오히려 이슈를 만들고 띄워주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아 이제 요 정도가 이제 원네이션인가요? 네. 그러니까 참 이 원네이션 요즘 많이 떴어 정말. 아. 이 한국 이게 호주의 홍준표. 우리 폴리넨슨 아줌마. 아. 이거 잘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폴리넨슨이 TV에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요번에도 뭐 호주 시민권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인터뷰도 많이 따요. 특히 근데 이 목소리도 좀 되게 이상해요. 들어보셨어요? 목소리도 약간 좀 되게 이렇게 좀 이상해. 하여튼 들어보시면 막 간질간질한 목소리예요. 생긴 거하고 완전 다르게. 그러니까 뭐 아마 이 폴리넨슨을 분명히 아마 그 저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TV나 이런 데 얼굴 나온 거 보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게 매칭이 안 됐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봤고 그리고 워낙 요즘 뭐 핫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한번 요 사람이 이끌고 있는 오른쪽에 쫙 가 있는 이 원네이션 정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왼쪽으로 다시 가서 이제 추를 왼쪽으로 쫙 돌려서 이제 호주 섹스 파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is what you're doing not playing with the terrorist hands? Oh, look, I don't think it is. Let me put it in this analogy. We have a disease. We vaccinate ourselves against it. Islam is a disease. We need to vaccinate ourselves against that. 네, 호주의 유명한 좌파죠. 오스트레일리안 섹스 파티인데요. 일단 이름이 너무 강해요. 그 섹스 파티 아니고요. 이게 여기서 파티는 이거 진짜 이상해요. 네. 정말 느낌이 네. 정말 이상합니다. 섹스 파티의 그 파티 그 파티가 아니고 정당. 정당. 네, 정당입니다. 네. 들었을 때 좀 잊혀지지 않는 당 이름이긴 한데요.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있는지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근데 의외로 호주 친구들이 이 당을 모르더라고요. 무슨 당이야? 이렇게 모르는 사람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쇼킹한 당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창당 배경, 슬로건, 그 다음에 영방 주위의 선거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이 당의 슬로건은 호주 영상 매체에 적용되고 있는 모든 검열을 폐지하고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 섹스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익 보호 및 낙태 허용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아니 궁금한 건데 호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인 거예요? 뭐 불법인 거예요? 합법으로 알고 있는데. 합법이에요? 네, 성매매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모든 주에서 합법이죠 아마. 뭐 어떤 레귤레이션이 있나요? 규제 방법? 규제 당연히 있겠지. 아, 뭐 네.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럼요. 명부가 네. 있고. 내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알아볼까요? 식가가 왜 식가라고 이거. 제가 또 이런 거 한번 알아보라면 제가 또 내 다음 주까지 쫙 알아볼 수 있긴 한데. 그럼 뭐 이거 간접 경험만 해봐가지고요. 우리 뭐. 아니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네, 호주에서 성매매는 합법이고요. 네. 근데 제가 언제였죠? 지난주? 지지난주인가 이 성매매 후에 네. 성병에 걸렸다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냐고 올라온 글이 있어서 그거 되게 어떻게 네, 저도 막 주마다 알아봤어요. 가능하다. 아니요, 성매매 후에 성병 전염됐을 경우에는 전혀 보상이 안 됩니다. 아 그러면은 네,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섹스 워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성매매 종사 여성을 섹스 워커라고 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손님을 받을 때 그러면 그거를 공시를 해야겠네.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가 이렇게 해서 성병 걸려도 네 책임이다. 그렇게 사전에 미리 얘기하고. 그럴 것 같아. 저는 궁금한 뭔가 게. 뭐 계약서에 뭐 그런 네.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합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호주 방식상 뭐 몇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는 받아야 된다고 네, 되어 있어요. 아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병이 전염됐을 경우에 그에 대한 업체 측에서 보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런 성매매가 합법이라고는 해도. 그러니까 비합법적으로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암흑의 세계가 또 따로 있잖아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법적 보호는 당연히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 한국만큼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긴. 한국이야 뭐 천국이지 뭐. 내 말은 이제 아니 본인의 이상하네요 좀. 오늘 계속 단어 선택이 네 그럼 창당 배경 알아보겠습니다. 성인산업 로비단체죠. 에러스 어소시에이션의 지원으로 2009년 창당합니다. 당수는 이 단체 에러스 어소시에이션이죠. 이 단체의 CEO인 피오나 패튼이고요. 이것 때문에 이 창당 배경에 말이 많죠. 이게 정치적인 뭐 이유냐 아니면은 뭐 성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냐. 네, 그럼 주의회 선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2월 연방 보궐선거에 첫 출마를 해서 당시 두 지역구 하원의원 선거, 즉 시드니 지역구 브래드필드 지역하고 멜번 지역구 투락 지역이죠. 히긴스에 출마를 합니다. 결과는 두 지역구 모두 1순위 투표에서 3% 이상을 득표했고요. 최종 결과 브래드필드에서는 22명 중 3등, 히긴스 지역에서는 10명 중 4등을 했죠. 나쁘지 않은 성과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잠깐 저번에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지역구에서 모두 1순위 투표에서는 3% 이상을 득표했고 그럼 최종 결과에서는 또 22명 중에 3등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게 특별히 이 호주에서 가능한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호주의 선거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근데 저희가 다음번 딥다이브 주제 때 안 그래도 요 호주의 선거 제도 이제 한국의 대선도 있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호주의 선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아시다시피 의무투표제하고 그 다음에 선호투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컴포스리 보팅하고 프레퍼런스 보팅이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한국 특히 한국과 다른 근데 이제 컴포스리 보팅은 그냥 뭐 말 그대로 투표를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음 시간에 다 자세히 다루라서 깊게는 안 들어가겠지만 이제 선거인명부에 등록을 하면은 꼭 선거를 해야 돼요. 안 하면은 한 70불 정도 되나? 그게 연방선거, 주선거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이제 벌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를 꼭 해야 되고 뭐 그 선거 방식은 사전투표 기간도 굉장히 길고 우편투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어줘요. 그래도 안 하면 네 책임이다. 그래서 이제 벌금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하면서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 선호투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선거에서도 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선호 투표제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투표 방식에다가 결선 투표제를 일종의 합쳐놓은 것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번호를 매겨요. 얘 1번, 얘 2번, 얘 3번, 얘 4번.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작년 요번 대선 말고 한국의 저번 대선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그럼 아마 이해가 빠르실 텐데 그때 이제 문철수가 아니죠. 문재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안철수가 나왔고 박근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안철수가 뭐 눈물을 흘리면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아마 해야만 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한국의 결선 투표제가 있었다면은 안철수가 눈물에 그 후퇴를 할 필요가 철수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호주의 지금의 선호투표제에 대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 문재인이 그 한 득표율이 한 35% 나오고 그 다음에 안철수가 한 20%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가 한 45%의 1순위 를 찍었다고요. 그러니까 1번이라고 찐 그러니까 내가 박근혜를 1번이라고 쓴 사람이 100명 중에 45명. 그다음에 문재인을 1번이라고 쓴 사람이 35명. 그다음에 안철수를 1번으로 쓴 사람이 20명인데 이 선호 투표제의 결과는 이 세 명이 받은 득표율이 50% 그러니까 과반이 넘지 않으면은 이거 1순위에서는 결정 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적게 받은 사람 여기 예에서는 안철수겠죠. 20% 제일 네. 적었으니까 안철수를 1번으로 썼던 사람들의 표만 따로 빼내요. 네. 그러면은 그 안철수를 썼던 사람 중에 2순위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표가 20개가 나왔지 밖으로 그 20개의 표 중에서 그러면은 안철수는 다 1번이었으니까 그럼 2번을 누구냐 그걸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안철수를 그 당시 분위기가 지금과는 완전 다르지만 지금 분위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철수가 지금의 보수의 선봉 이런 게 아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문재인을 능가할 만큼 사람들한테 지지를 진보 세력에게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자기가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이 이순위에 박근혜를 찍었을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지는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 이건 이제 예를 든 거니까 안철수를 찍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20명 중에서 예를 들어 뭐 15명 이상이 문재인을 이순위로 찍고 한 5명 정도 안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박근혜를 찍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16명이 20명 중에 16명이 문재인을 찍었다면은 문재인이 최종 투표는 35 플러스 16을 해서 51이 되고 네. 박근혜는 49? 49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이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사퇴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소수 정당이라고 해서 사표 심리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상정 씨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상정을 지원했던 사람이 설마 홍준표를 찍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네. 투표가 바로 호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레퍼런스 보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투락 지역이나 이런 그 시드니 지역구에서 1순위 투표의 3%를 받았다는 소리는 얘네를 1순위로 찍은 사람이 3%라는 소리고 최종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얘네들의 거를 꼴등한 것부터 빼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2순위를 다 연결해준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에서도 제가 이거 처음 이걸 봤던 게 저희 지역구 연방선거에서 1순위를 다음날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1순위 득표율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자유국민연립이 1등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됐나 보다 했더니 나중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노동당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1순위에서 과반수가 넘지 않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노동당이 많았던 거야. 이순위. 아, 이도 노동당이라 참 녹색당. 그래서 녹색당에 이순위를 뽑아서 이게 다 노동당으로 들어가니까 노동당 사람이 되는 거죠. 한국에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에 당장 필요한 정책 같은데. 그 말인즉슨 그러면은 처음에 새 후보 중에 제일 표를 안 받은 사람의 표만 다시 까서 그렇죠. 네. 이순위를 확인한다는 거죠?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 가장 안 되는 사람들부터 다 빼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순위를 또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 저번에 그 연방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개표 결과가 일주일 넘게 걸려서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수 개표를 직접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 선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막상 가면요 여기는 본인 확인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무슨 그 도배용지만한 투표용지 하나 주고 들어가서 찍는데 연필로 써요 연필로. 네, 투표는 연필로 하세요 여기는 연필로 하고 뭐 누가 지우고 써도 모를 것 같아요. 연필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걸 가지고 사기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나라 사람들. 네.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다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네, 2010년 연방선거에서 6명의 하원의원이 도전합니다. 그리고 타즈메니아와 ACT를 뺀 모든 지역의 상원의원 출마. 상원의원 투표에서 1순위 투표 25만 표, 2.04%죠. 이상을 받았고요. 양대 두 정당, 녹색당을 빼고 패밀리 퍼스트당과 4등을 놓고 각축을 벌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또 끼어들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호주에 이것도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이 상원과 하원을 또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이거 할 때 그 호주 방송이나 이런 거 정치 그 국회의사당 이게 화면에 나오는 거 보시면은 초록색 의자로 된 게 하원이에요. 그리고 하원 의원은 15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이제 인구가 많은 시드니나 멜번 쪽에 하원 의원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상원은 지금 저 몇 명이 정확히 다음에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빨간색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원 의원들은 상원 의원들은 하원 의원과 다르게 그 인구 비례로 구분하지 않고 지역 그러니까 주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인원수가. 그러니까 동수예요. 그러니까 주가 뭐 남호주가 뉴사우스웨일즈에 비해서 사람이 적다고 해서 상원 의원수가 적지 않아요. 이거는 그 호주가 연방으로 탄생할 때. 그 호주 그 주별로 그러한 정치인들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인구가 비례에 따라서 우리가 하원의원 적게 가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상원의원만큼이라도 그 주에 각 주별로 동등한 그 권리를 그 유지해야만 하겠다라는 게 그 페더레이크 그러니까 호주 연방이 탄생하는 기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원 의원은 동수예요. 대신 이제 테리토리는 빼야죠. 노던 테리토리하고 이제 그 ACT 그러니까 그쪽만 빼고는 다 타스메니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원 의원 선거는 우리로 따지면은 그 상원 의원 기표할 때 이제 정당에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비례대표. 네. 그러니까 하원 의원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지역구 국회의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는 게 위반해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법을 위반하는 게 하원. 그러니까 Members of Parliament라는 MP라는 거고 그 뭐죠? 그러니까 의안이 올라왔을 때 상원에서 그걸 심의해요. 그래서 상원이 이 법안이 마음에 안 들면 틀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선호 투표제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지금 원네이션이 이렇게 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네이션에 투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투표가 죽지 않으니까. 그리고 상원의원을 배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로 뽑으니까. 그럼 상원의원이 배출되는 순간 나머지 자유국민연립이라든지 노동당이 원네이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민자 쿼터를 없애려고 하고 호주 시민권 받기 어렵게 하려는 게 지금 그러니까 집권당인 자유국민연립의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원네이션에 그거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 됐기 때문에 그래요. 상원에. 자, 이제 계속하시죠. 네, 그리고 2014년이죠. 빅토리아 주의회 선거에서 당수인 피오나 패튼이 당선합니다. 네, 그럼 오스트레일리안 섹스 파티의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차별, 검열을 반대하고 평등을 추구하죠. 하나하나 알아보면 드러그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마리화나에 대해서 합법화하자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미량의 마리화나 사용은 허용하자는 건데요. 이는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건강에 그다지 해롭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하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마리화나를 양지로 끌어올렸을 때 그 세금 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세금을 걷어서 차라리 양지화해서 이 세금을 다른 정책에 쓰자라는 건데요. 그 마리아나가 호주에서 합법이에요? 네, 합법. 작년에 법안이 통과돼서 올해부터 시행이 됐고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빅토리아주가 가장 먼저 법안 통과 및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레크리에이셔널 목적으로는 여전히 불법이고요. 치료 목적에 한해서만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구체적인 질병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epilepsy, 간질이죠. 간질이라든지 만성 페인, 뭐죠? 통증. 통증이라든지 암 또는 그 에이즈 환자 에게 처방되고 있는 걸로 있고요. 이거는 뭐 스모킹 형식은 아니에요. 오일 형식이고요. 주사. 네. 저 이거 치료과 관련해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요. 그 파킨슨 환자에 대한 건데요. 이제 파킨슨에 걸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근육이라던가 그러니까 목에 성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근육들이 이제 제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이 어눌해서 말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어요.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하죠? 원치 않는 동작들이 계속 나오고 그랬는데 이 마리화나 오일을 입에 이렇게 바르고 나서 30분이 지난 후에 이제 경과를 살펴봤는데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우리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이게 진정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의료용으로는 효과가 있다는 그러니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효과 있다는 말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파킨슨 한국도 제외하고 한국도 의료용으로도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논의 자체가 네, 되지 않고 있어요. 마리화나라 네. 하면은 그냥 바로 대마. 그럼요. 지드래곤도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드래곤도 폈어요? 네, 그때 네 지드래곤도 대마초 스캔들. 그래서 팬이 네. 몰래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팬이 졌는데 담배인 줄 알았다. 근데 그게 대마였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사과도 하고 자숙도 하고. 감옥 갔어? 아니 감옥은 안 갔어. 아 한국에서 대마 피워도 감옥 안 가 이제? 감옥은 옛날에 전인권은 막 감옥도 가고 그랬는데. 아 아 그게 시 어 글쎄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저 어. 제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한테 한국에서는 대마하다 걸리면 감옥 간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 진짜? 네 일단 마리화나의 치료 효과는 파킨슨 외에도 간질에 좋다고 나와 있는데요. 특히 아동 간질에 효과가 있는 것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발작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이게 처방됐을 경우에 가장 많이 이용될 부분이 간질을 앓고 있는 아동이라고 해결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420 피크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420 피크닉이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사실 이벤트인데요. 4월 20일 날, 올해도 4월 20일 날 그 플래그스타프 가든에서 시행이 됐었는데 마리아나가 합법화가 그 레크레이션용으로 합법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공원 내에서 자유롭게 마리아나를 필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하네요. 아니 그럼 다 잡혀가는 거야 그럼? 아니요. 그 사실 이번에는 지금 현재까지도 그날 그 4월 20일 날 마리아나를 피웠다는 이유로 잡혀간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그게 그 합법화의 일종의 시위 형태로 그 마리아나를 합법화하는 일종의 시위 형태로 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 내에서 자유롭게 마리아나를 필 수가 있고 또 무료이고. 뭐가 무료라는 거지? 마리아나 무료로 준다는 건가? 마리아나가 무료로. 공짜요? 네. 아 공짜 좋아. 이거 매년 해요? 매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년째 진행되고 그래? 있고요. 네. 이게 뭐 호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 날을 그 기념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마리아나 하는 분들이 좀 유별나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420이라는 숫자가 있는 표지판만 보면 그렇게 그걸 훔쳐간다고들 하네요. 아 그러니까 이거 미국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하고 뭐 시드니에서도 하고 알고 보니 뭐 10월 달에도 한번 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시드니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꼭 알아서 다음 시간에 알려주세요. 언제. 알겠습니다. 언제 네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 네 메리지 이퀄리티인데요. 정확히 원네이션 당과 반대되는 입장이죠. 셈섹스 메리지를 합법화하자입니다. 이유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셈섹스 메리지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의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기타 사회적 종교적 가치를 이유로 행해지는 아동 결혼 일부 다처제 등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 한다. 여기 이 섹스당의 어떻게 보면 상징인 거지. 그러니까 무지개 상징인 거라고 봐야죠. 네, 다음 정책으로 낙태 합법화를 들 수 있는데요. 낙태를 합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도리어 여성의 몸을 파괴하고 건강한 출산을 저해한다는 건데요. 이제 낙태 이거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작년에 이제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낙태가 아니라 이제 임신 중단이란 말을 쓰자. 그리고 그 임신 중단의 권리를 우리 여성들에게 줘야만 한다라는 내용의 시위를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냥 저는 일단은 호주에서 낙태와 관련된 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일단 먼저 한국 얘기하셨으니까 작년에 그 네. 낙태 관련돼서 시위가 있기는 했어요. 그때 이유가 저희 박근혜 정권 때 저출산 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낙태 처벌을 강화했죠. 네. 네. 참 저질이야. 참 이때, 저질이야. 네, 정말. 임신 중절 수술한 의사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시켰던 건데요. 네. 네, 좀 어이가 없죠. 저출산 사회 대책으로 그러니까 낙태 처벌을 강화. 그죠. 아 여자를 아이 낳는 도구로. 삼지 않고는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이 그 한국 그 박근혜 정부로 대표되는 한국 그러한 기득권이나 아니면 그러한 그 보수 세력들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낙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요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잠깐 이 낙태를 바라보는 그러한 그 우리가 한번 꼭 이거는 이제 호주나 이런 사회를 떠나서 이 낙태를 바라보는 이 철학적인 이런 접근에 대한 그런 책 같은 것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할게요. 그럼 이제 너 가시죠. 계속. 네. 호주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마다 낙태법이 다르기는 해요. 뭐 뉴사우스웨일스나 퀸즐랜드의 경우는 그 모두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낙태가. 그렇지만 빅토리아 경우는 24주까지는 합법인데요. 이 이유 때문에 뭐 관광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빅토리아 주로 낙태 관광을 많이 온다고 하죠. 네, 또다시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행법은 낙태 당연히 불법이죠. 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에 한해서만 낙태가 허용이 되는데요. 참 이것도 뭐 허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이 강간을 당했다라는 것을 법원 확정을 받아와야만 해요. 그래야 낙태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상처를 받은 여성에게 또다시 그걸 전부 다 끄집어내서 강간 당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요.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그런 말도 안 되는 쪽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다르게 접근하자면은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무리 태아라도 그 태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리고 자기가 죽으려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명에 대해 생명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낙태를 네. 반대하는 거잖아. 그렇죠. 생명 중심. 그러면은 강간을 당했고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긴 생명이 아니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건데 똑같은 거야. 기준이라면.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기준을 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철학적 접근이 전혀 없는 거야. 아직도 이 사회가. 그렇죠. 이럴 땐 되고 저럴 땐 안 되고. 일단 낙태를 뭐 허용하지 불법으로 뭐 불법이라고 단정을 짓더라도 많은 여성들이 불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는다는 거죠. 일단 병원에를 못 가게 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시술을 받게 되는데 이게 해마다 200만 건 정도라고 해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여기서?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아.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이제 의사라든지 뭐 병원에 가서 낙태 시술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비위생적인 불법 시술에서 받다가 그쵸. 감염의 문제가 있을 네, 수 감염의 있죠.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거나 불임. 아니면은 예, 그거를 시술을 받는 도중에 7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7만 명. 그러니까 지금 그 섹스당에서는 그러니까 낙태를 합법화하자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다 합법화하자는 건가? 네,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빅토리아주도 24주까지 합법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주마다 다르기도 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뭐 차이도 있고 하는 거에서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뭐라 그러죠? 길티 죄책감을 느끼면서 산다는 거죠. 그런 죄책감을 아예 없애주자 합법화해서 네. 그러니까 참 이 낙태라는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는 정말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문제고. 네. 그렇죠. 이건 좀 아무튼 또 넘어가시죠. 다음 기회에 또 제가 시간 되면 한번 떠들기로 하고 그다음. 예. 네, 그다음에 존엄하게 죽을 권리죠. 안락사에 대해서도 찬성을 합니다. 이게 호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 이상이 안락사를 찬성하고 있는데요. 네.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락사랑 존엄사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안락하게 죽을 권리와 존엄하게 죽을 맞는 말인데요? 그거는 굉장히 맞는 말인데 그게 디테일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그거는 이게 클로이씨께서 토스하시는 네. 것 같다. 죄송합니다. 일단 안락사를 크게 보면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가 있어요. 네네. 그냥 존엄사를 저희가 바라봤을 때 소극적 안락사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존엄사는 산소 호흡기를 제거해서 더 이상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에 반해서 안락사, 우리가 알고 있는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죠. 독극물을 주입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즉, 존엄사는 영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안락사는 적극적으로 환자가 또는 개인이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실제로 존엄사의 경우는 인정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존엄사는 인정하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적극적 안락사, 저희가 알고 있는 안락사인데요. 최근에 캐나다가 안락사를 허용했죠. 캐나다를 포함해서 현재 6개 국가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스위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한테도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인들의 경우 많이 스위스로 가서 생을 마지막에 그럼 다른 나라는 자국민들만 자국민의 경우에만 일단 아무리 존엄하게 죽을 권리라고 해도 윤리적이거나 또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또는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됐을 때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되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 네.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근데 또 반대로는 그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그 다음에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 경우라면은 내가 만약에 이런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에 걸렸다면은 나는 그냥 안락사를 택할 거야. 내 개인적인 생각은. 내가 지금 뭐 몸 못 움직이고 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그냥 그런 상황이라면은 나 같은 개인적인 생각에 나는 안락사를 택할 것 같아요. 반신불구가 됐을 때? 반신불구는 아니지. 전신불구가 됐을 때? 그러니까 뭐 때? 그렇죠. 완전 내가 완전 몸을 못 쓰는 걸 떠나서 내가 사고할 수 없다면은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사고할 수 없는 거는 안락사가 아니라 존엄사예요. 그러면 난 존엄하게 아니야. 그것조차도 그것도 존엄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면 또 내가 죽은 상태를 말하는 아 그 만약에 내가 좋아. 그러면 다시. 그러면 내가 몸을 전혀 못 쓰고 내가 정신은 조금 있어. 뭐 그런 경우에 내가 죽고 싶다. 그럼 그거는 안락사에 죽어. 안락사예요. 나는 그러면 안락사를 하겠다고. 일종의 그런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왜 살 권리만 권리로 보느냐는 거죠. 한편으로는 살 권리와 마찬가지로 죽을 권리도 내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시선으로 그 인간 존엄사에 대해서 대표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당신은 잭을 모른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캐부키언이라는 실제로 그 인간 존엄사에 대한 대표적인 운동가예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장면인데 실제로 존엄사를 결정한 사람들에게 약물 주입 등 모든 장치를 마련한 후에요. 스스로 그 스위치를 누리도록 하는 장면이 있다고 하네요. 이 자체가 이제 인간의 존엄이 사실은 그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사회라는 규범 안에서 자기의 그 보호받아야 되는 권리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또 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혹시 문구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 프랑스아즈 사강이라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이고요. 한국에서는 슬픔이여 안녕 혹은 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책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작가가 코카인 복용 혐의로 체포돼서 법정에 섰을 때 마지막 자기 변론을 하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예, 존엄에 대한 어떤 권리 주장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종교 과세 문제인데요. 교회도 수입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정책입니다. 난 이거 완전 찬성. 저도 찬성이기도 하고요. 그 호주에 기독교가 많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60% 이상 찬성하는 걸로 예,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봤을 때는 그 크게 그렇게 불만인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혹시 뭐 불만 있어요? 기독교 단체들은 네.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뭐 기독교 단체는 아니니까. 교회 또는 종교단체의 세금 면제가 연간 20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꽤 되는 200억. 거죠. 200억. 네. 200억 달러. 근데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해서 그렇겠죠. 말하는 거라는 네, 거를 네. 제가 한 번 더 네.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정책으로는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보면 산업, 직무, 직업 등에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건데 뭐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원네이션 당하고 정확히 반대되는 정책이죠. 네, 마지막 정책 인터넷 검열에 반대한다 인데요. 미디어 등급제를 포함해서 폭력성이 없는 성적 표현물인 경우 검열 없이 바로 인터넷에 올려서 뭐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자라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이제 인터넷 검열은 이제 인터넷 센서십 관련된 거는 아마 호주에서도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 컨텐츠에 대해서 검열하고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자라는 거고, 이 미디어 등급제 관련된 거는 왜 그 TV 틀어 보시면은 뭐 PG 아니면 뭐 M 아니면 뭐 R 뭐 이런 거 붙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등급제를 붙여서 이제 영상 표현 영상 같은 표현물을 이제 등급제를 매기는데 이 성적 표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성적 표현에 대해서 특별히 잔혹한 그러한 그 폭력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은 성적 표현물에 대한 그 제한을 좀 완화하자. 혹은 뭐 두지 말자 혹은 완화하자.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그 오스트레일리안 섹스 파티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어떤 성적인 뭐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섹스에 관련해서도 어린이에게나 뭐 청소년에게 교육이 중요하지 그걸 단순히 금지하는 것만이 어떤 해결책은 아니다. 그렇죠. 나는 어떤 주장을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섹스당에 아주 적합한. 네. 이것으로 정책은 모두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뭐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당의 창당 배경 때문에 이 당의 창당 배경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인 산업 로비 단체죠. 에로스 어소시에이션의 그때 CEO였던 피오나 패튼이 이 당을 창당을 했어요. 이 이유 때문에 이 설립 배경을 두고 그리고 이 당의 존립 그 이유를 두고 말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뭐 이 당이 실제로 정치적인 이유로 존재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런 성인 산업의 로비 단체이냐 이렇게 뭐 이슈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뭐 이슈는 될 수 있고 또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이 섹스 파티 당에서 오스트레일리안 섹스 파티 당에서 담배 판매를 그 성인 용품 샵에서만 하자. 그러면 훨씬 성인 용품 샵에서만 하자는 게 아니라 성인 용품 샵에서도 하자. 더 하자인가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담배 판매하는 곳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담배 네. 담배 상이나 아니면은 뭐 슈퍼마켓에 이런 특별한 그 세이프웨이나 뭐 이런 데서 파는데 일반 그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성인 용품 샵에서도 팔게 해달라. 이거라고 전 봐요. 이거 딴 데 다 안 팔고 성인 용품 샵에서 팔게 하자는 게 아니고. 예. 아 그런가요? 네. 예. 아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성인 용품샵을 통해서 그런 뭐 아무래도 세금에 대한 수익률도 있고 한 그런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그 독점권 그러니까 자신들의 수익 사업의 그러한 수익의 원천을 넓히고자 하는 거죠. 성인 네. 용품샵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의 그러한 그 수익 사업을 통해서 돈을 더 벌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단체, 그러한 그 샵들의 연합체가 어떻게 보면 이 정당의 뿌리이기 때문에 네. 이 정당이 그러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던 이러한 그 진보적인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냥 그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주고 실제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이속을 챙기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 비판이 일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보적인 정책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대신 자기네들은 또 실속도 챙기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이 정당에 대해서.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원네이션 당과 섹스당 모두 다 비교해 봤고요. 뭐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두 정당을 그 골라서 한 이유는 뭐 다른 분들 많은 분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동당이나 아니면 자유연립이나 이런 쪽은 다들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지만 그 호주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이번 기회에 좀 뭐 들어보지 못했던 이러한 당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셨다면은 저희가 이 딥다이브를 준비한 뭐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 이번 그 2부 딥다이브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아마 긴장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리고 이게 원래 처음 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뭐든지 앞으로 저희가 또 이 딥다이브를 계속 하겠지만 이거 이 첫 순서를 이렇게 잘 고생하시면서 해주신 우리 클로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2부 순서를 마치고요. 저희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3부 시간, 이제 손 PD가 진행하는 호주의 역사 기행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Reviewing the policies of the Australian Sex Party, it seems that they pretty much echo those of the Greens. I can see no specific policies that will get me more sex. Sex makes people happy and is good for people's health, apparently. What policy initiatives can panelists advance that will get Australians more sex?